동화 한국어 버전 정직한 제니. 아주 먼 옛날 리버데일이라는 작은 마을에 모니카, 제니, 글로리아라는 세 친구가 살았어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 모니카는 엄마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모니카, 서두르렴. 이러다 학교에 늦겠어. 버스에서 친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지? 학교에서 보여줄 거예요.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연필이에요. 좋다니 다행이구나. 어서 서두르렴. 이러다가 버스 놓치겠다.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우와, 이거 연필이야, 인형이야? 연필 인형일 수도 있고, 인형 연필일 수도 있지. 이런 연필은 처음 봐. 나도 가지고 싶다. 만지지 마, 부러지겠어. 고작 연필인데, 잠깐 만진다고 부러지겠어? 그럴 수도 있지. 거기 뭐 하는 거야, 모니카?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모두 나가서 놀고 오세요. 영어 수업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알겠죠? 가자, 모니카. 술래잡기 하자. 안 갈래. 여기에서 내 연필이 잘 있는지 봐야 해. 그만해. 나가서 놀자. 안 나간다고 하면 네 연필 부러뜨릴 수도 있어. 글로리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그냥 농담한 거야. 나가자. 깜빡하고 교실에 안경을 놓고 왔네. 글로리아, 가서 안경 좀 갖다 주겠니? 네, 선생님. 연필이 어디 갔지? 여기 없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보자. 이게 무슨 소란이니? 선생님, 제 인형 연필을, 새로 산 연필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뒀는데? 제 가방에 넣어놨는데 없어졌어요. 확실하니? 네가 운동장이나 식당에 가져간 건 아니고? 확실해요, 선생님. 누가 훔쳐간 거예요. 모니카,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연필을 잘 찾아보렴. 제가 같이 찾을게요. 글로리아, 가방부터 보세요. 선생님 안경 가지러 왔을 때 모니카 연필을 보는 걸 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봐, 여기 없잖아. 어떻게 친구를 도둑으로 몰 수 있니, 모니카?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세 사람은 연필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보기엔 네가 잃어버린 것 같구나, 모니카. 만약 누가 가져간 거라면 어서 돌려주렴. 제니, 저녁 먹어라. 무슨 일이니? 왜 울고 있어? 전 도둑이 아니에요. 나도 알고 있단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모니카의 인형 연필을 숨겼어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영어 시간에 모니카 연필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제가 장난으로 제 가방에 숨겼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돌려주면 되겠구나. 그럴 수 없어요. 바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모니카가 갑자기 누가 훔쳐갔다고 했고 다른 친구가 글로리아가 훔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제가 재미로 숨겼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제가 훔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 가장 친한 친구가 슬퍼했으면 좋겠니?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내일 학교에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렴. 미안하다고 하고 돌려주면 돼. 그렇게 했는데 다들 저를 도둑이라고 하면요? 모니카와 글로리아가 같이 안 온다고 하면요? 그건 네가 견뎌야 할 일이란다. 옳은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니니? 진실은 힘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친구들이 잠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결국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엄마, 무서워요. 내일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같이 가면 용기의 가치를 배울 수 없을 거야. 너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단다. 사랑한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알겠어요. 모니카 연필 찾은 사람 있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 연필! 제니, 고마워! 네가 찾았구나! 아니야, 내가 찾은 게 아니야. 내가 가져간 거야. 어? 뭐? 뭐라고? 어제 영어 시간에 모니카의 연필이 떨어진 걸 보고 잠깐 숨기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려주려고 할 때 모니카가 누가 훔쳐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어제 다들 나를 의심할 때 가만히 있었던 거야? 글로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가방을 보여주고 친구들이 믿으니까 더 무서워졌어. 내 가방에서 연필이 나왔다면 어땠겠어? 글로리아 정말 미안해. 제니! 이제 절대 너랑 안 놀 거야! 제니는 더들기래요. 이제 그만! 다들 조용히 해. 제니가 연필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걸 다들 모르겠니? 하지만 돌려줬어. 우리에게 떨어진 걸 보고 주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었단다. 그렇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단다. 제니는 그걸 해낸 거야. 우리는 제니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지금까지 제니는 너희들에게 좋은 친구였잖아. 그치? 항상 열심히 공부하면서 너희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친구 아니었니? 맞아요. 제니는 모두에게 잘 대해줘요. 항상 친절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요. 맞아요. 제니는 모두에게 잘 대해줘요. 항상 친절하고 뭐든 열심히 해요. 모니카, 연필을 아끼는 건 좋지만 그걸 잃어버렸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친구들 중에 도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 죄송해요, 선생님. 제니가 겁먹게 된 건 제 잘못이에요. 장난으로 한 건데 누구든지 자기가 도둑으로 몰렸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제니 미안해. 모두에게 정말 미안해. 제니 미안해. 넌 정말 용감해. 미안해. 용감한 사람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정직은 항상 옳다는 것을요.